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나 좀 도와줄 수 있어? 무슨 일인데? 이삿짐을 옮겨야 하는데 나 혼자는 힘들 것 같아. 아, 너 이번 주말에 이사하지? 가까운 데로 가는 거라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. 나 혼자 살아서 짐도 얼마 안 되고. 그래, 도와줄게. 그런데 우리 둘이 다 할 수 있을까? 한 명 더 있으면 더 빨리 할 수 있겠다. 그럼 카넬한테도 연락해봐. 지금 회사 일 끝나고 집에 있을 거야. 아, 그래야겠다. 지금 전화해봐야지.